이 시간에는 너리 미역국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승리의 환희. 들으실 노래는 불멸의 손군 용도 노래하네. 계속하여 노래 우리 따르니 손잡아 이끄시는 그이 따르면 언제나 꽃피는 봄날입니다. 빛으로 열어주시니 가는 길 걸음걸음 꽃이 핍니다. 시는 그이 따르면 언제나 풍요한 가을입니다. 우리 소원 품에 안고 갖고 주시니 지나온 걸음걸음 열매입니다. 우리 이어서 노래 백두의 행군길이요 우리는 간다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노래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. 이상 노래 몇 곡 보내드렸습니다.